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미국연구소 대변인은 최근 미국 하와이에서 미국과 일본 남조선 괴뢰들 사이에 3자 외교 차관 협의가 진행된 것과 관련하여 1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은 최근 핵 잠수함들과 전략 폭격기들을 비롯한 핵 타격 수단들을 줄줄이 조선반도에 끌어들이면서 조선반도와 지역 정세를 전쟁적 경위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속에 미국은 14일 일본과 남선 괴뢰들을 하와이에 불러놓고 제4차 3자 외교 차관 협의라는 것을 벌려놓았다. 갈 데 없이 미국은 이번에도 판에 박은 우리의 위협 타령을 내들고 저들의 하수인들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는 등의 공약을 늘어놓았다. 미국과 일본 남선 사이에 미사일 경보 훈련이 금방 벌어진 것에서 또다시 3자 숙도 공론이 벌어진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미사일 방해체계 수립과 삼각군사동맹 조작을 현실함으로써 지역 내 군사적 패권을 담보하려는 것은 오래전부터 품어온 미국의 야망이다. 미국의 미사일 방해체계 수립 책동과 삼각군사동맹 조작 기도는 지역 내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새로운 냉전 구도를 형성하며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핵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남조선에 대한 사드 배비 결정으로 미사일 방해체계 수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미국은 지금 하수인들을 더 바싹 틀어지고 삼각군사동맹을 조작해내는데 본격적으로 달라붙으려 하고 있다. 이번 3자 외교 차관 협의는 지역과 세계에 대한 군사적 패권 야망을 기어코 실현하려는 미국의 기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계기이다. 미국과 하수인들의 공모 책동에 의하여 새로운 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핵전쟁 위험이 짙어가고 있는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세 발전에 세계는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다. 이미 천명된 바와 같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그리고 세계적 범위에서 핵전쟁 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 조치는 계속될 것이며 질량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행될 것이다.